아무것도 생각하지 마. 넌 아무 말도 꺼내지도 마. 그냥 내게 웃어줘. Yeah. 난 아직도 느끼질 않아. 이 모든 게 다 꿈인 것 같아. 곁에 머물러줄래.